눈빛 날가 꽃놀듯 신묘한 뜨끌리지 꺼버릴 수 없는 beautiful light 잊어 난 그렇게 빛 너의 그 옆같은 가시 가독자지 기꺼이 맞아 나잖아 잠시 가득 맴돌 알 위태롭고 위험해 미칠 듯이 이끌려 너와 나 But I like it 절대 찾지 못한 거를 지우리 you Why oh why 새까맣게 번져내 여관 속 가득 찬 너의 거짓을 But I want more yeah 차가운 그 눈빛 날 갖고 놀듯이 묘한 티끌리지 거부할 수 없는 beautiful light 빛처럼 붉게 핀 너의 그 옅어진 가시가 돋쳤지 기꺼이 맞춰 I love you like Love me, love me, love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 내가 너를 알고 하대 Do you want me? I like when I'm in danger Love me harder, cause when I shot it, shot it I feel like, don't like, basic Is this what you call love sick? 이 거짓된 사랑이라도 기꺼이 삼켜먹길 속에 속이 새겨진 타투 고통과 희열의 다툼 까맣게 물들여진 내 심장이 다 뚝뚝뚝뚝 우린 폴투 이건 전쟁이 연장전 네 입술엔 달콤한 함정 이 반전에 빠진 야릇된 감정 어서 더 잠이 날 끌고 가 Toxic 속 addictive 나를 미치게 한 단 한 가지 Why oh why 걷잡을 수 없이 나를 뼛속까지 망친 내 거짓을 난 pain 다시 또 pain 아직도 아물지 않아 실패인 감도 네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 모두 trap trap trap 내기적인 사고 고통스러운 아픔도 네 앞에 fight not Tell me you love me 거짓도 좋으니 oh I'm at the right now 위태롭고 위험해 짙어지는 danger sign 멈출 수가 없어 널 Tell I die 고요한 그 눈빛 모두 삼킨 듯이 이겨야지도 기에 벗어날 수 없게